구석 길을 걸어가네. 당신과 둘이 마주 걸었던 이 정든 사잇길을 보랏빛 꽃잎 위에 당신 얼굴 웃고 있네.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 그리워라 우리의 지난 말들, 꽃잎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 쪽이 떨어져 나간 동그라미가 있었대요. 동그라미는 슬퍼하며 잃어버린 한쪽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눈과 비를 맞고 뜨거운 햇살에 그을리며 떠밀려 다녔지요. 힘겹게 가다가 가끔 꽃향기를 맡고 가끔은 벌레들과 얘기를 나누고 때로는 딱정벌레와 구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딱 맞는 조각을 만났어요. 떼굴떼굴 빠르게 굴러갔대요.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만 딱 맞는 조각을 내려놓았대요. 그리고는 한쪽이 떨어져 나간 채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굴러갔대요. 난 부족해도 좋아. 느릿느릿 삐툴삐툴. 그러나 가끔 꽃향기를 맞을 거야. 벌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딱정벌레와 구르기도 하면서 말이야. 내 마음의 시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아 1월이 지나고 벌써 입춘도 지났네요. 때로는 눈 속에 갇히고 빗줄기에 흠뻑 젖어도 낮으면 낮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노래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동그라미가 되어봐요. 힘들고 기쁜 일들은 함께 나누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럼 지금부터 내 마음의 시 세 번째 장을 열어볼까요? 꽃비가 내리네.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셨네. 가시밭길 쑥넝쿨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여. 노예 무역선이 어느 날 엄청난 폭풍에 휩쓸려 전복 직전에 놓이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던 노예 무역가 존 뉴튼의 시에 곡을 붙인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때때로 큰 풍랑을 만나지요. 오늘 우리 곁에는 이런 큰 역경을 헤치고 살아오신,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오신 두 목사님을 우리 곁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 4.19 혁명 당시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이셨으며 월남전 백마부대 공수기지 전투 중대장이셨으며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 노인의 날을 제정에 공헌하셨고 신구약 약 천절 이상 암송하시며 신앙송 목사님으로 불리십니다. 현재는 한국 노인복지 조창 기도회 대표 회장님이신 조지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옆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단법인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상임위원장이시며 세계 바울 부흥회 선교협회 회장이시며 아태 선교협의회 총재, 한국 노인복지 선교협의회 국제 회장이신 황준잇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뵈니까 어떤 곧 돌아오는 어떤 3월의 새봄이 벌써 은혜의 향기가 조금씩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 목사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4.19 혁명 당시에 전국 중고등학생 학생 대표이셨으며 이승만 대통령도 직접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야를 독려했다고 들었습니다. 반독재 반부정을 향한 대중의 궐기인 4.19 혁명에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체험을 중심으로 잠시 얘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1960년 4월 19일 그 당시 김명고등학교 야간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도중에 종로사가에서 후두부 총상 및 팔목 부상을 입고 국립의료원에 치료 중에 있었는데 23일 뜻하지 않게 경무대를 방문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이승만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하, 제가 어린 고등학생으로 총상을 당하고 팔목에 부상을 입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는 어린 국민학생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각하, 이제는 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4.19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미간이 떨리면서 그래, 그래란 말을 세 번 반복을 하면서 학생이 그 다음에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그 뒤로 오후에 전내각 사퇴를 하고 부상자들이 입원되어 있는 국립의료원부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본인은 종로부터 을지로까지 이제 학생은 거리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아나운서로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역사의 민주주의의 어떤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 그 월남전에서 중대장이셨다고 들었는데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 좀 잠깐 좀 들려주세요. 제가 월남의 투위와 전선에서 동서남북으로 적진이 포위된 지역의 그 진지에 공수기지는 헬기만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중대장을 하는데 중대장으로서 증강된 중대입니다. 사병이 186명, 장교 8명으로서 구중대와 같이 합동작전을 하다가 구중대는 전멸을 당하고, 저는 하나님이 도우셨었는지 전사자 부상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헬기 작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병력 앞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을 하나도 상함이 없이 이 자리에 전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그러고 작전을 해서 그런지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개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방송에 나가셨죠. 어쨌든 저희로서는 참 월남전 얘기가 역사에 정말 있었을까 하는 얘긴데, 거기서 특별히 그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황 목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황 목사님, 네. 어렸을 적에 정말 저희 역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꿈을 키워가면서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또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시고 또 큰 역경을 헤치면서 또 북한에도 여러 번 오갔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좀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원로 목사로서 43년간 목회하고 은퇴했으며 지금은 감리교 주한 원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젊어서는 군목으로 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려 장병들을 2만 명 이상 세례를 베풀었으며 교회도 셋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1942년 2월 12일 청량리 실용동에서 태어났으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고 6개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인민군의 총을 맞아 세상을 떠나서 천에 고아로서 거리를 누비며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구두통을 메면서 천사원에서 생활하다가 1955년 4월 5일을 통해서 임흥빈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신을 갖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에는 구두통을 메며 저녁에는 수샴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때로는 낮에 구두통을 메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고 근명고등학교 58년에 입학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5만 원을 주어서 이제 학교의 등록금과 교복을 사고 기쁨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꿈이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이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졌는데 드디어 목사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명감 속에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면 무엇을 말함이며 사람이 죽는다면 무엇을 말함인가? 사람이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고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아니함이 있나니 사람이 그릇 살면 죽음만 같지 않고 오히려 잘 죽으면 영원하다는 이준열사의 말씀과 같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수한 것은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아이고 정말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북한에 다녀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에 어떻게 가시게 됐고 또 가셔서 무슨 이야기 무슨 일들을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네. 나는 1999년도 11월 달에 평양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 보니까 길거리에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정말도 김일성이 신이 아닌 신으로 부르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봉석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는 한 300명이 교인이 나오는데 찬양도 열심으로 예수님 찬양 같은 찬양을 열심으로 박수치면서 부르는 것을 봤었을 때 아 저들이 정말로 교인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1907년에 평양 봉석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어서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저희 남북이 통일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께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또 하나로 모든 것을 중심 잡게 해주는 어떤 큰 말씀 좌우명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느 장모님으로부터 인고입지라는 글을 받아가지고 인고입지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왜 인고입지가 내 마음 속에 쏙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는 1942년 1월 9일 날 경상남도 악양군 하동군 악양면 배들이 지리산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지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상고를 거치면서 참 목숨을 걸고 저를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 동생이 저보다 5살 타울인데 동생에게 모든 반찬이라든가 그쪽으로만 이렇게 두고 그래서 동생이 5살까지 자라면서 그만 유교사변 때 1950년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죽을 놈은 살고 살아야 될 놈은 죽었구나.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내 사랑한 아들 동생이 죽었느냐.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제가 동생이 좀 약했나요? 왜 그랬죠? 8살부터 시작해서 무려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저를 미워하면서 밥도 주지 않고 뭐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 딛고 일어나서 인고입지라는 말이 참고 견디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인고 입지를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인고 입지를 좌우명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중에 어머님하고 화해하셨어요? 왜요? 어머님이 제 이제 저하고 15살 차이가 되는 여동생을 낳는데 그 여동생이 물질로 성공을 해서 한 7층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동생 집에만 있었고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머니 하고 손을 잡으면은 손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손잡았다는 이유에서 그런지 손을 씻어버리고 이 정도로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졌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린 그 저만야 저 제 동생이 오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기도를 하고 어머니 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돌아가신 전날까지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모시고 또 풍도 몸도 제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래서 또 하나님 믿게 되고 이래서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래서 모든 그 이렇게 그 모든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아유,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네요. 황준님 목사님께서 황준님 목사님은 그동안 어떤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여기까지 제가 왔으며 또 우리 애국가를 부르듯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일생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축복과 여러분 앞에 승리와 또 영원토록 기쁨만이 구로 구민에게 함께할 줄 믿고 저는 평생 나의 좌우명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명 속에서 오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음악을 저희가 들으며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방송국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따 음악 뒤에 저희 또 얘기를 나눌 적에는 좀 옆 사람하게 얘기했듯이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네. Corina, I love you. sea. Oh, me, I left Orina way across the sea. And if you see Corina, send her home to me. Corina, Corina, Corina, Corina, Corina, Corina, I love you so. 세상에 외쳐주세요. 내가 코리나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수아마비 환자였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노래를 부르다가 가수가 됐다는 미국의 가수 레이 피터슨의 코리나 코리나였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긴장을 푸시고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조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떤 면을 그렇게 존경하게 됐는지 저 시청자들한테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징기스칸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싶다. 징기스칸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런 가운데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일자 무식이 일곱 살 때 혼자 돼가지고 글이라고는 한 번도 읽어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는 그런 징기스칸이 더군다나 이렇게 몽고인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자 무식이 빠른 시간에 빠른 세월 속에 전 유럽을 점령하고 이렇게 그 나라를 세웠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구로 이렇게 구민들에게 가장 활력이 되는 징기스칸 명언 다섯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뭉클해지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어떤 자신감 속에 사는 우리 구로 구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 쫓겨났다. 집안이 가난하다고 말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맹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심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의 지름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밤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치한 것은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 낭송을 가는 것마다 하고 내 많은 사람들의 인을 받습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시지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인원이 전 세계 3% 인원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굴하지 않고 딛고 일어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칭기스칸의 말대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또 끝까지 인내를 하면은 칭기스칸처럼 어떤 정말로 역사의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목사님은 어떤 인물을 최고의 인물로 치시나요? 네,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 말기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가자,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의 말씀 가운데 역사의 객이 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 주인정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불립이라는 말씀이 그가 했습니다. 신용이 없으면 설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나라에도 신용이 있어야 서로 무역의 길도 열리고 한 가정이나 한 사회나 신용이 없으면 설 것이 없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고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청문회나 또 헌법재판소나 무슨 법원에서도 모두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나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후로부터는 청와대로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서로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나라는 머지않아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산안청의 말씀과 같이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기에 저는 도산안청호 선생을 존경하고 마음 깊이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남한테 정직한 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가장 저희 나라가 참 어려운 그렇습니다. 시기인데 서로에게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런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저기 내 마음의 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인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정말 성구를 많이 외우시고 또 낭송을 너무 잘하셔서 저기 낭송하는 목사님으로 들었어요. 조 목사님, 혹시 특별한 성시가 있으면 좀 낭송을 해주세요. 신구약에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173절 중에서 한 천여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인생에 사는데 상당히 보람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천여절을 암송을 하고 CTS를 비롯해서 방송 이렇게도 한 70여 번 이렇게 나가고 또 각 교회 또 여러 가지 집회 한 1,000번 이상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면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70 중반인데 그 눈이 1.2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 함께해서 어려움 속에서 딛고 일어나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낭송을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해 안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 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지킨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 모든 날날며 계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 나라가 해외 나가봐도 이렇게 사계절을 뚜렷하고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저희가 은총을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황 목사님, 황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애송하는 시가 무엇이 있는지요? 네, 저는 시편 23편을 늘 좋아합니다. 이 23편은 다윗이 제일 좋아하는 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항상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나를 늘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23편을 늘 저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말을 바르게, 행실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만들지만 기회는 내가 우리가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회나 정치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꼭 명심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정치인이 원칙을 상실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두 번째로 법조인이 정의를 상실하면 나라가 망하고, 셋째로 경제인이 윤리를 상실하면 나라가 망하고, 넷째로 종교인이 희생을 상실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하고 물러나고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묵상하고 늘 교훈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늘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실천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제발 정말로 우리나라나 젊은이들이나 우리 사회가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아, 목사님, 그 시편 23편이 제가 옛날에 어떤 외국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그 죄수가 마지막 사형대에 가기 전에 그 막 걸어 어둠의 그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더라. 그걸 막 외우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어떤 비창한 어떤 그 굉장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정말 보석 같은 그렇습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네. 그 많은 구절도 있지만 네. 꼭 이것을 저도 그때 아 내가 저렇게 멋진 성구를 내 마음속에 좀 새겨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 그런 각오를 네. 저한테 했거든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음악을 또 한 곡 더 듣고 우리가 마저 남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dying forevermore. 나는 바다를 저어갑니다. 저 바다 건너 평안의 고향으로 거친 바다를 가르며 향해 갑니다. 그대 곁을 향하여 자유를 향하여 들리시나요? 내 목소리가 저 멀리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러 자유를 향해 갑니다. 거칠고 매력적이고 허스키한 음성으로 자유를 그리며 거친 항해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음악, 영국의 록앤롤 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I am sailing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먼 길을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요. 이제 구루 시민을 위한 기도문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다 써오셨습니다. 두 목사님이 소중한 느낌이 담긴 육성으로 일단 낭송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조 목사님부터. 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한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구로 구민 여러분이 2017년도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고자 하는 모든 손마다 흐르는 물고기와 강아를 끊어지 않고 여가듯이 찬란한 별빛이 쏟아져 나르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조지현 목사입니다. 아, 황 목사님도 좀 읽어주세요. 네. 구로 시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시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로 구민을 축복하시옵소서. 한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 구로구에 공단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였은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구로 구민 모두에게 함께하사 평강과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로 구민 모두에게 진리 안에 하나 되어 옳은 일에 앞장서며 이웃사랑 꽃을 피워 밝은 사회를 이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길을 열으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주옵소서. 영광의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중한 느낌, 어떤 치유의 어떤 향기가 전해져 오는 그런 멋진 성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위인이나 영웅들 중에는 실패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사랑에서, 브루투스는 영광에서, 시저는 권력에서 행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안토니우스는 사랑을 잃고 브루투스는 반감을 사고 시저는 배반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마음의 시 가족 여러분, 좀 비워가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면의 안뜰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향기로운 내음과 희망의 빛깔을 갖는 내면의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산골짝 얼음물이 녹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놀람과 기쁨을 주는 봄날이 이 싹들과 이 나무 속에서 쏙쏙 얼굴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와주신 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꼭 한 말씀, 뭐 축복된 말씀 한 줄로 줄이면 뭐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뭐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을 뭐 간단히 한 줄로 줄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해 들어서 예. 우리 구리 구민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옥 같은 말씀, 우리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하고 마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황 목사님은 뭐라고 한마디 좀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훈에 1등으로 당선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첫째로 계획된 하루, 둘째로 실천하는 하루, 세 번째로 반성하는 하루라는 그 가훈이 전국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계획된 속에서 실천하며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성하는 하루가 되어서 2017년도 새해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두 목사님 그분들의 의연히 살아오신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늘 선장처럼 키를 잡고 또 방향을 안내하는 이세림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지금껏 들려주신 두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버려진 빈병 속에 바람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빈병같이 텅 빈 마음일지라도 햇살같이 따스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두고 빌딩 숲 도시에 살아도 넉넉하고 푸근한 일상을 느껴봐요. 다음 시간에는 봄날같이 풋풋한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내 마음의 시 김아랑 시인이었습니다. 당신 얼굴 웃고 있네. 두 손 내밀어 만져보려니 어느새 사라졌네.